2일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지난 6월 충청남도 천안시 당국이 막대한 혈세를 들여 경기도 평택에 몰려들게 될 미군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은 축하 노름을 벌려놓을 것을 계획했었으나 천안시민 사회계의 강력한 반발에 못 이겨 계획을 보류했습니다.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머니투데이에 의하면 남조선의 노동운동단체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로 총사나 로조들이 1일 서울의 곳곳에서 집회들을 가지고 당국의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.